제49차 세계 군대 사격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24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박영희, 김용복, 양소리 선수들은 세계 군대 사격 선수권 대회 날치기 참호대 여자 단체 사격 경기에서 새 기록을 세우고 단연 1위를 함으로써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. 남자 개인 25m 중심 권총 사격 경기에 출전한 김효농 선수는 동메달을 받았습니다.